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2016년 9월 30일 금요일이네요. 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의 제니의 음악카페 제니입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 기억나시죠? 학창시절 동전까지 탈탈 털어서 사먹던 떡볶이 맛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돈은 없고 갈 것도 없고 뭐 캔커피 손에 들고 내내 캠퍼스만 걸었던 기억. 이런 건 잘 안 잊혀지는 것 같아요. 이제 떡볶이 같은 건 뭐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지만 왠지 그때처럼 맛있진 않죠?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대면 할 때도 있고요. 그때만큼 기억에 남진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을 때가 아니라 시간이 없을 때,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빠듯할 때 나한테 뭐가 제일 소중한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편안할 때보다는 힘들 때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가진 돈 탈탈 털어서 선물 사고 또 며칠 동안 라면만 먹으면서 헤헤거리고 있고 없는 시간 쪽에서 어떻게든 만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둘이 손만 잡고 걸어도 좋았을 때 여러분들 있으셨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한테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새삼 느끼게 되는 순간 조금 힘들긴 해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애틋한 기억으로 오래오래 남을 누군가에게 오늘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제니 음악카페 문을 엽니다. 첫 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지나 스펙터가 부릅니다. The Call. It started out as a feeling which then grew into a hope which then turned into a quiet thought which then turned into a quiet word and then that word grew loud. Everything's changing doesn't mean it's never been this way before. All you can do is try to know who your friends are as you head off to the war. Pick a star on the dark horizon and follow the light. You'll come when it's over, no need to say goodbye. You'll come back when it's over, no need to say let your memory memories grow stronger and stronger till they're before your eyes. You'll come back when they call you. No need to say goodbye. You'll come back when they call you. No need to say goodbye. 여러분들 한참 방학 중간에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네, 김명원 씨와 함께하는 인포 플러스. 안녕하세요. 네. 인포 이벤트로 네. 돌아온 김명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아이들 방학은 지루하지 않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은 지금 방콕하고 있어요. 방콕하고 있어요. 아주 아주 그 착한 네. 아, 아들님. 따라올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렇죠. 직장이 네. 따라올 수는 없죠.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끝나고 네. 시작하고. 네. 어쨌거나 부모님들이 계속 그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주말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네네. 네, 집에서 좀 쉬시는 분이 계시면 모르겠지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주말 중심의 행사도 제가 가져오기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일단은 쭉 연간으로 진행, 아 연간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길고요. 네. 일단 이 여름 동안 네네. 이 화려한 오클랜드 여름을 즐길 수 있는 행사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개 또 행사를 모아 자 오늘 또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 전에 뭐 소개시켜줄 분 있지 않으세요? 오늘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방학 한번 와봤어요. 방학 특집 공개방송. 특집 공개방송. 여러분 반응. 네네네네. 와 들리시죠? 네. 네 아이들에게 이제 그 방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 이렇게 만든 게 이렇게 방송되는구나 이런 것도 보여줄 겸 해서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지금 마이크가 여유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은데 마이크가 두 개밖에 없네. 네. 네, 나중에 네. 아이들과 혹시 시간이 되면 네. 잠깐 떠드는 시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 네. 방송객이 있으니까 어우 긴장되는데요. 나 맨날 같이 있던 애들이라 긴장은 안 되고. 그쪽은 긴장이 안 되시죠?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또 Out and About, 그러니까 바깥 활동을 지원하는 이 그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시는 네. 이 그룹에서 또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이거 자주 등장하네요. 야, 또 있어요. 요거 말고 또 하나 더 가져올 게 있어요. 하여튼 웬만큼 오클랜드 지역에서 행사 이제 약간 규모가 있게 네. 이제 바깥 활동을 하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거는 다 이 Out and About 쪽에서 그런가요?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주 등장해요. 네. 이거 한번 이쪽 아예 이쪽만 따로 한번 다뤄보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이제는요. 네. 자, 첫 번째 가져온 건 제목이 Amazing Race입니다. 얼마나 네. 레이스라요. 네네. Amazing Race. 아 이게 이제 그 일단은 파크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네네. 이제 공원에서 각각 그 시간 날짜가 다 달라요. 가면 시간대에 공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네. 일단 참가비는 무료예요. 아, 네네. 일단은 원하시는 분들이 그 공원의 시간대에서 지원을 네. 하면은 그 들어온 아이들을 통해서 팀을 나누게 되고요. 아. 이 나누어진 팀이 서로 상호 팀 대결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뭐, 그 경기 내용은 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치할 수도 저희 있긴 한데, 네. 일단은 뭐, 물을 가지고 하는 거, 네. 이렇게 물, 뭐, 슬라이드를 누가 네. 더 빨리 네. 하나라든지, 아니면은, 예, 이렇게 그 장애물 같은 거 놓고 누가 더 빨리 통과하나, 네. 네. 네, 이런 경기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그 무료로 참가하는 거 치고는 네. 또 이 상금이 좀 커요. 아, 상금이 있어요? 네, 네. 한 500불어치의 상금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와. 이게 이제 뭐 제가 볼 때 그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을 주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이런 제트보트를 탈 탑승권을 준다든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네네, 바우처를 네네, 준다든지 네네. 하는 형태로 이제 주어지긴 하는 거지만 네. 그래도 그 한번 가서 신나게 애들 뛰어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상금 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걸 가지고 또 그다음 또 그 어떤 스케줄 잡아서 놀러 갈 수 있는 기회도 네. 되고 하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맞춰서 갈 수 있으면. 네, 근데 이게 좋겠네요. 약간 아쉬운 점은 이 행사가 이제 각각 다른 공원에서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평일에 진행이 돼요. 아, 네. 아 방학이라서. 예, 방학 때라 그래서 그런 방학 때라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네네. 쭉 여름으로 또 이어지는 네. 그런 행사이기도 해서 그런지 일단 수요일하고 아 화요일과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이렇게 행사가 쭉 아, 나눠져 있어요. 낮에 진행이 되겠군요. 네, 낮에 진행이 되고요. 네, 아이들이 이제 졸리지 않을 시간에 진행되다 보니 되겠고요. 일단 행사 지역은 뭐 마누에라도 있고요. 뭐 망가레, 호익, 플랫부시, 오타라 뭐 여러 그 위치에서 진행이 네네, 되니까 네네. 자세한 거는 저희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그 파일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여기가 가까운데라고 하시면 네네. 생각되시면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파크란 파크는 다 네네. 나오네요. 여기 이 근처에는 예, 특히 네네. 남쪽에 있는 게 좀 주가 되긴 해요. 네. 네네네. 여기 이제 나이 제한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참가하는데 아이들이 나이 제한이 있어서 네. 그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 자녀분들이 13살에서 19살 사이인 네네. 네, 자녀를 가지신 분 중에서 오, 밖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하는 거를 지원해 볼 수 있는 네네. 이제 그런 기회가 되는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도 좋아지고 좀 따뜻해지고 네. 바깥 활동이 좀 더 왕성해질 텐데 이제는 밖에서 살아야 돼요. 집에서 여유가 없어요. 날씨도 이제 오늘 뭐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뭐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오락가락 하긴 해요. 금방 네. 이제 해가 짱한 날씨가 이제 이어지는 시즌이 이제 곧 올 테니 네, 어제 퇴근하는데 네. 날이 환한 거예요. 해가 다른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어떤 어제 그 제가 아는 지인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의 네. 말씀을 이해하면 점점 구름이 높아지는 느낌 이런 아,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또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네네. 첫해를 보내고 계신 분이라 네. 하루하루에 이제 기후 변화가 신비한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와 겨울에 비해서 조금 구름이 높아지고 아, 이제 하늘이 진짜 맑아지는 게 네네. 하늘의 가을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곧 여름입니다. 가을 아닙니다. 네. 네네. 일단은 뭐 이 오클랜드 어드벤처 제트라든지 뭐 맥팩이라든지 뭐 스카이다이브라든지 네. 이 오클랜드에 있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 그룹에서 지원을 하는 행사.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행사의 그 행사 내용도 이제 그런 일단 즐길 수 있는 네네. 점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제트 스킬 탄다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와, 재밌겠다 네. 이거 한번 님도 보고 뽕도 따고 네. 네네 가서 놀고 상품 타면 또 놀러 가고 그러니까 네, 하는 행사 한번 즐겨보도록 하시죠. 연속 놀아야 되네요. 어이, 아이들한테 뭐가 있나요? 놀아야죠. 네 뭐가 있나요? 놀도록 지원해야죠. 네. 네. 예, 요 가져오면서 제가 이 행사들이 다 또 공원에서 진행되는 네, 걸 네, 보고 네. 제가 좀 약간 예전 노래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노래라기보다는 이제 연주곡인데요. 네, 네. 이 방송 같은 데서 자주 나와서 이미 저희 귀에 익숙한 연주곡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유희열의 공원에서. 네,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공원에서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오랜만에. 어, 좋아요. 네네네. 방송에서도 이제 이런저런 네. 네네네 이게 분위기 맞춤용으로다가 네. 많이 썼던 음악이라 또 굉장히 귀에 익숙할 거예요. 아, 공원에 그냥 네. 자리 피고 누워서 듣고 싶은데. 아, 한여름에 정말 이렇게 피크닉 가서 아, 뭐 뛰어놓은 거 이거 둘째 치고 뛰는 거 구경하면서 네, 나 아, 누워 있고 싶은데요. 가만 앉아 있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딱. 아, 딱 좋다. 네, 딱 네, 평화롭다.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우, 진짜 작년에 진짜 그 네. 평화로웠던 그 장면이 자꾸 머리 스치고 지나가니까. 아, 희한하더라고요. 여기는 잔디밭을 들어가도 아무 말 안 하니까 그게 네. 신기했었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네. 잔디밭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네. 아, 이거 이 녀석들이. 네. 아이들이 막 그냥 옆에서 쓰러지고 굴고. 이런 방송을 만들다니. 아, 이거 보이는 라디오로 해야 되는데. 아, 하면서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 무슨 네. 얘기인가 아, 죄송합니다. 네, 옆에 관객으로 와 있는 아이들이 바닥을 구르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공원 얘기. 예, 네. 이런 분위기예요. 네, 이렇게 맞아요. 바라보고 있으면 애들이 앞에도 구르고 뛰어놀지만 맞아요. 어쨌든 나는 평화로운. 네, 옆에서 네. 뛰고 나는 누워있고. 네. 자, 그러면은 네. 요거는 다음에. 조금 부모님이 움직여야 되는 행사인데요. 아, 그래요? 같이 네네네. 움직여야 돼요? 요거는 10월 2일 날 예정되어 네. 있는 행사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 지역이 바로 국립공원 겸 한쪽 옆에 이렇게 농원이 농장이 있는 그런 아, 곳이에요. 그렇군요. 예, 제목은 Embury Farm Day입니다. 네. 이게 그 망가레이 브릿지 네. 그 근처에 있는 그 국립공원. 아. 네, 국립공원이 Embury Farm 그쪽에 있는 거고요. 네네네.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양들이나 이런 소들을 키우거든요. 네. 네, 거기서 바로 이제 들어와서 직접 그들과 이제 그 짐승들하고 짐승들 그 말 이상 동물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은 장소를 공유하면서 즐길 수 있는 네. 네, 그런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네. 근데 단순히 그냥 가서 양만 보고 풀만 주고 오는 거야 하면은 재미가 없을 불미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러는 거를 위해서 일단 뭐 나무를 뭐 이렇게 뭐 차핑하고 뭐 이런 행사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을 거고요. 일단 그걸 왜 어떻게 행사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게요. 네, 양털깎기라든지. 아 여기 네. 이번에 양털깎기가 있군요. 네, 그리고 버터 같은 거 어떻게 만드는지도 직접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아기 양들이나 이런 그 동물들한테 직접 먹이주는 체험도 네, 할 수 있게끔 네, 네, 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다가 저희들이 로또루아 가가지고 그 로또루아에서 이렇게 체험했었던 네, 네. 그 행사들을 여기서 한 군데서 전부 다 쫙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더불어 거기에서 또 키우고 있는 말이라든지 조랑말들을 네네. 해서 그걸 직접 탈 수 있게끔 해준대요. 아~ 그래서 신나겠네요. 옆에 난리 났네요. 조랑말 타는 행사라든지 또는 뒤에 이제 이렇게 마차를 연결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마차 네. 타고 또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는 행사라든지 참고로 이 농장에 입장하는 건 무료고요. 네네. 네. 대신 이런 그 조랑말이라든지 타는 거는 10불씩 따로 돈을 받고 있지만 어쨌거나 10불이면 괜찮은데요? 저렴한 것 같아요. 네. 네네. 한 곳에서 그럼요.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농장도 보고 그 옆에 앉아서 좀 이렇게 피크닉도 즐기다가 네네네. 뭐 아이들이 원하면은 이제 그 말 타기라든지 이제 그 마차도 좀 타고요. 네. 예, 이런 행사들을 그 한 군데서 쭉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준비해 놓는다고 하니까요. 네네. 일단 주말 계획 아직 없으신 분들은 또 입장료가 공짜로 합니다. 네, 일단 가서 보고 예, 결정하면 되겠네요. 멀지도 않아요. 망가리 네. 브릿지면은 솔직히 그 왼쪽 이제 남서쪽 그렇죠. 예, 그쪽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짬 내서 훅 한번 물론 이제 교회 갔다 오셔서 네. 이 행사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니까요. 네네. 오전 또는 오후에 나눠가지고 괜찮은 시간대에 이제 가셔서 되겠네요. 한번 즐겨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런 행사 이제 가 이제 사실상 여기 한 군데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네, 또 다른 데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단은 그 이 오클랜드 카운실에서 준비된 네네. 행사들이 이 지역 여기뿐만 아니라 전 공원에서 다양하게 또 펼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일단 짬내서 한번은 이게 이번 10월 2일에 행사를 놓쳤다고 하시더라도 네. 다른 행사 계속 연속되고 있으니 물론 이제 제가 그 다음 주에 이제 소개할 때는 또 네. 짬짬이 소개해드릴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렇게 쭉 즐겨보시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에도 이런 네. 행사가 있었어요. 어디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그럼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걸 한꺼번에 쫙 묶어서 그냥 그렇죠, 해드렸어요. 출했죠. 네네. 일단은 그게 또 편하겠네요. 그때 올려드렸던 그 자료를 한번 참고해 보시죠. 같이 참고해서 네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참고해 보시면은 네. 이런 오클랜드 안에서 우리가 양털깎이를 볼 수 있고 약 먹이를 줄 수 있는 행사가 있어? 라고 한번 의외로 그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농장 이야기를 가져오면서 제가 노래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그 동물원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네, 그 가수라기보다는 한 그룹이죠. 그룹이죠, 그룹. 네네. 네. 그 그룹 노래 중에서 제가 오늘은 널 사랑하겠어라는 노래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왠지 어울릴 듯 안 어울릴 듯. 참 하나 저 제가 그 요 노래 나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 팜 행사요. 팜 행사에는 그 스모크 프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행사 여기 아무래도 오클랜드 쪽 그 카운시에서 같이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는 그 하고 있는 캠페인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스모킹 프리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가져오면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이런 행사도 더불어 하고 있으니까는요. 자, 담배 꼴초이신 분은 조금 더 오늘 참아볼까라고 하는 금연의 어떤 시작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듣고 오겠습니다. 이벤트 소식이라 그런지요. 얘기를 듣고 음악을 듣고 밖에 나가고 싶어요. 이게 이제 슬슬 그 실내에 있으면 답답한 시즌이 아, 이제 네, 도래하고 네, 있어요. 네, 네. 밖에 네. 나가고 싶네요. 저도 이제 일하는 분위기가 네. 이제 쇼핑몰 안에 있어서 밖을 볼 수 없는 분위기인데 네. 점점 답답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즐겨야죠. 뭐 음악 들으면서. 짬짬 즐겨야 돼요. 네, 일단은 네. 그 데일라이트가 이제 시작이 네, 됐기 때문에 지난주. 낮이 분명히 길어졌거든요. 길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은 9시까지 해가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 환한 햇빛이 있는 시간을 즐길 이제 그 어떤 행사가 됐던 아니면은 자기만의 어떤 취미가 됐던 이제 만들어 빨리 만들어 가지고서 그 즐기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안 즐기면 뉴질랜드는 참 즐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이러다가 겨울이 바로 다가와 버리면은 그 놓쳐버린 그 데일라이트 정말 아깝습니다. 네네. 밖에서 살짝 살을 태우시더라도요. 근데 여기 백인들보다는 살이 좀 들 타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살살 태우시면서 이제 건강한 또 여름을 보내는 것도 아, 괜찮지 그, 않을까 싶어요. 살 태우는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네요. 아니 저 누가 그 백인들은 그 이광욕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몸에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 햇빛에 노출을 자꾸 시키는 거래요. 아니 아니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도 아는 그 백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너 저를 무슨 미개인지 맞아. 넌 그걸 믿냐고. 그러니까. 난 믿었죠 그거를. 그거 뭐 일단 진실은 그 백인 분들이 이제 그 아시아인이나 흑인들보다는 이 이런 뭐 비타민인가요? 그걸 스스로 생성하는 능력이 네네.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햇빛에 노출시켜서 절대 바이러스가 네네. 있는 건 아니라고 비타민 D를 좀 더 만들어내야 네네. 이제 피부가 하얗지 않게 그랬습니다. 조금 건강하게 유지되는 게 때문인 거죠.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네네. 아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네네. 네네. 다음 소식 갈까요? 네 다음 소식은 일단 또 박혀 놀아야죠. 네, 네. 박혀 놀아서 요게 그 이미래요. 그죠? 이미 시작됐죠. 이제 9월 26일부터 이제 시작을 한 행사니까요. 9월 26일부터 바로 내년 내년요?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행사예요. 무슨 행사가 이렇게 길어요? 이것도 바로 Out and About에서 이제 주최한 행사고요. 진짜 크네요. 네. 네, 이게 바로 연날리기 행사가 진행됩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일정이 길게 잡혀 있어요? 네, 일단은 그게 그 각각 날짜가 다르게 네네. 각각 다른 공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이고요. 네. 그 예를 들면은 뭐 그 10월 3일 날 네. 예, 그 월요일이죠. 네. 뭐 1시부터 해 가지고서 그 알렌비 파크라고 그 파파토이토이 있는 데서도 그 요 행사가 진행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10월 5일 수요일에는 여기가 어딘가요? 파쿠라에네요. 파파쿠라네요. 아, 파파쿠라. 파파쿠라에는 캐리다운 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다른 공원에서 다른 날짜에 연날리기 행사를 쭉 진행을 해요. 뉴질랜드 하면 공원을 뺄 수가 없죠. 뺄 수가 없죠. 네네. 또 그 공원이 또 이 작은 공원이 아니잖아요. 아, 엄청 크죠. 넓은 그 네네네. 공원에서 연날리기 공연, 그 연날리기 공연은 아니고 연날리기 행사가 행사. 진행되는 거고요. 네. 사실상 뭐 여기서 그 연을 가져와가지고서 어떤 뭐 컴피팅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만든 연을 가지고 다 모여서 함께 날려보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그 비교도 하고 같이 날림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여럿이서 함께 한다는 네, 밖에서 함께 한다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동호회 같은 느낌이네요. 연날리기 동호회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네. 이게 연이라고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한국 분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꼭 그렇죠. 학교에서든 네, 집에서든 네. 열심히 문방구, 달렸죠. 네. 문방구에서 사서든 네, 네. 연날리기 경험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네네. 요게 이제 저희들 한국은 일단 연날리는 그 기간이 겨울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겨울에 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여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기간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비슷한 기간에 이제 다른 계절 속에서 아, 연날리는 기회를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갑 끼고 맞아요. 그랬던 기억나는데. 그럼요. 한국은 이제 바람이 이제 세지면서 네. 이제 실내에 있지 않게 자꾸 내보내기 네, 위한 네. 어떤 핑계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이제 연을 겨울에 날리는 풍습이 이제 있죠. 네, 그때 이제 막 저희는 연 이제 끈끈기 맞아요. 예, 시합도 네, 하고 네, 이제 네, 그런 네. 행사가 이제 그런 행사라기보다 그런 거를 동네에서 이제 좀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나 싶어요. 근데 여기는 조금 그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게 연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것 같아. 네. 디자인을 더 다르고 줄을 두 개 이상 단다든지 네, 네. 해서 이제 막 조종하면서 네.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연 싸움은 조금 위험합니다. 줄이 생각보다 두껍고 강해요. 하루 죄기라도 하나 안 끊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거 이제 보시고요. 한국 연에만 익숙하신 분들 여기 연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경하시는 것도 좋은 네, 일 것 네, 같아요. 그렇겠네요. 물론 달러샵 같은 데서 이제 사다가 공을 네. 만드셔서 이제 날려보는 것도 재밌긴 하겠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서 이제 구조 같은 걸 한번 보시고요. 나도 내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어떤 개인적으로다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네, 만들어 보시면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공원이 바닷가에 위치해 있거든요. 네. 바람 굉장히 좋아요. 하, 네. 뉴질랜드 바람의 나라, 구름의 네, 나라.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만들어서 아마 다 날아가지 않을까. 열심히 안 떼도 되겠네요. 네, 열심히 안 떼도. 아, 그게 중요해요. 아, 그 띄우기에다 띄우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좀 손쉽게 연을 날릴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주는 환경이 되니까요. 네. 이제 이렇게 독특한 아이들과 함께 지루하지 않게 한번 연 만들어가지고서 한번 날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아이들 지루한가요? 네. 어떡하지? 네, 몸을 베베 꼬고 있네요. 네, 그러네요. 자, 여기 잠깐 쉬어가야겠네요. 그러겠네요. 자, 연하면 또 제 세대에서 네. 이제 이 노래를 이제 머릿속에 지울 수가 없는데 네. 바로 라이너스의 연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생각났어요. 생각났어요. 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추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보였어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아, 옛날에 진짜 연 잠깐 날리던 때가 생각이 나는 음악인데요. 오, 예, 아니에요. 이거는 동네 꼬마 녀석들. 네. 딱 그 가사에서 나오죠. 네. 그 추운 질도 뭐 추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겨울이에요. 한국은 연 하면 겨울. 그러니까요. 여기도 똑같은 12월 이제 11월이지만 여기는 여름. 네. 달릴만 하니까. 네네. 반팔 반바지 입고. 네. 네네. 더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이제 뛰어다니는. 아, 참고로 말씀드리면 처음 만약 뉴질랜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만약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네. 저희들이 정보 팁 하나 네. 여름에 꼭 모자 선글라스 네. 기본입니다. 아, 기본이죠. 여기는 정수리가 탑니다. 네. 정수리가 머리가 벗겨지는 그런 불상사를 네, 겪지 네, 않으시려면 네. 모자를 꼭 지참하시고 돌아다니셔야 되는 게 여기의 여름이다. 맞아요. 맞아요. 말씀드리고 뜨거운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럼요. 아무리 여름, 한국 여름 더워도 저는 정수리가 벗겨진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자, 다음 네. 소식입니다. 네. 저희가 그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렇게 막 행사를 가져오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 방학이다 보니까 방학특집이죠 거의. 방학특집으로 다 가는 경향이 있어서 네네. 어, 저는 아이가 없는데요. 라든지 저희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이제 아이들하고 뭐 할 적이가 없는데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인들을 위한 결혼도 안 하시는 분들. 예, 예. 어, 그렇죠. 결혼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한 행사를 가지고 네. 왔습니다. 네. 이 행사는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미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이제 그 되는 행사고요. 행사라기보다는 공연이고요. 아, 그래요? 참 독특해요. 이 공연의 공식적인 타이틀이 오클랜드 라이브 인터내셔널 캬바레 시즌이에요. 어, 캬바레. 캬바레. 오, 특이한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캬바레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 밤에 네, 그 네, 앞에 네. 이제 이렇게 무대가 있고 번쩍번쩍하고 네, 그 앞에 앉아서 술 또는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아. 공연을 보는 아. 바로 그 문화. 그런 어, 그걸 행사로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다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네네네. 일단 유럽 쪽이나 이런 데서의 이 문화는 그냥 밤에 저녁 식사를 즐기면서 어떤 공연을 보는 네, 물론 오페라 같은 이런 고전적이고 굉장히 클래식한 부분 것도 네네. 있지만 이렇게 가볍게 그냥 앞에 무대에서 뭐 무희들이 와서 춤을 추던 노래를 부르던 어떤 이야기를 하던 네네.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즐겼었던 그 문화를 쭉 유지하고자 이 행사가 이제 전 세계를 돌면서 하고 있는 아~ 일종의 공연이에요. 디너쇼 같은 거네요. 디너쇼예요. 네, 디너쇼인데 이제 이 캬바레 문화의 네네. 자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뮤지컬도 있고 뭐 이런 그 어떤 이야기도 있고 네네네. 한 그 행사들 굉장히 종합 예술적인 아~ 그런 행사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들이죠. 엔터테이너분들이 네, 자기 이쪽에서는 이미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분들이 또 한 사람이나 뭐 한 팀이 네, 움직이는 네. 것도 아니고요. 네. 여러 팀이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의 행사를 어. 여러 가지 다른 날짜에 또 이렇게 진행하는 어. 그런 행사이니까 한번 오, 이런 행사가 있어? 한번 찾아서 자세한 시간. 참고로 캬바레 그 행사다 보니까 네. 저녁 때 진행이 돼요. 아. 8시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럼 입장료가 또 있겠네요. 입장료가 또 따로 있어요. 입장료가 네. 일단 테이블당 특이하게 캬바레다 보니까 네. 1인당보다는 테이블당 이렇게 얼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테이블당 뭐 110불 뭐부터 200몇십불까지 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네요. 위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되니까. 저도 어 이렇게 참 독특하다. 네네. 이게 무슨 그 무슨 행사인가? 예, 밤 클럽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겠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요 이런 것만으로도 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묶어서 네네. 이런 행사를 갖고 공연을 진행하는 게 네. 정말 독특한 것 같아요. 아 위치는 어디예요 그러면? 어 위치가 시티입니다. 아 시티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그 콘서트 챔버라고 그 큐시에터 그 아우테아 광장 위쪽에 네. 네. 큐시에터가 바로 옆쪽이고요. 아. 네 그 옆쪽에 있는 콘서트 챔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네네. 시내에서 진행되는 그 행사의 그 가장 큰 장점은 어디든 비슷한 시간대에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주차하기 뭐 돈을 내야 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 주차장이 많이 크게 완비되어 있으니까 특히 네. 아우터 광장은 지하 주차장이 저렴하게 잘 저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시빅 주차장에 대신 네. 시간 잘 확인하셔 가지고 와 이거는 사실상 노래, 춤, 공연 이런 거니까는 네. 그 듣기가 잘 안 되시더라도 그 분위기 자체만 예전에 그 제 친구 얘기 들어보면은 뉴욕에 네. 놀러 갔다가 네. 브로드웨이를 가서 네.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아무 뮤지컬이나 티켓을 사서 가서 봤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무거나라고 하도 그 친구는 좀 운 좋게 이제 그 팬텀을 오페라의 그 유령? 예, 유령을 보고 왔는데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물론 이제 뭐 브로셔도 나눠주고 옆에 네, 이제 네. 뭐 이제 자막도 띄워주기 하지만 그거 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 분위기에 취해서 딱 보고 나왔더니 와 정말 한 편의 그 뮤지컬을 보고 왔다. 근데도 못 알아들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의 움직임과 이야기, 사람들의 관객들의 반응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비언어적인 그 분위기를 보고 왔다라고 해요. 네네네. 일단은 그 분위기를 그 벗어난 그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네. 이런 언어적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또 공연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독특한 한번 공연. 네. 어떤 공연이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다른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양하게 있군요. 네. 이 공연을 각각 한번 제게서 링크를 다 해놨으니까요. 네네. 그 링 자막 저희 쪽에서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요. 네네. 아니면 이 행사가 바로 그 극장에서 진행되니까 그 센터 챔버 그 콘서트 챔버죠. 콘서트 네네. 챔버 그 웹페이지 가셔서 가서 이렇게 쭉 보시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인터넷에서요. 네. 오클랜드 라이브 인터내셔널 캐브레 시즌이라고 치시면은 네네. 행사 정보 이제 뜨니까 네네. 보시고 어 나는 요쪽 거를 한번 보고 싶어. 이 정도 금액이면 친구하고 모아서 한번 가 볼 만한데. 그럼 같이 해서 같이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둘이 가기에는 좀 가격이 부담될 수 있어요. 네. 한 팀 테이블이 보통 5인에서 6인석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두 팀 세 팀 좀 세 이렇게 모아서 같이 가면 같이 가시면은 큰 부담 없이 오 외국에서 이런 것도 한번 즐겨보네 네. 이라고 하는 독특한 예예. 행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참 독특한 행사네요. 네네. 그럼요. 네. 자, 이 소식 제가 가져오면서 네. 아 이거 어떤 음악을 들까요?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음악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지만 네. 저희한테 익숙한 음악을 한번 같이 듣고 가면 어떨까 싶어서 좋죠. 이 물론 딱 캬베레라고 딱 찍기 그렇지만 네. 프랑스 가시는 분들이 네. 꼭 빼놓지 않는 관광 코스 중에 하나가 바로 물랑르즈 쪽이죠. 바로 그 밤을 네네. 대표하는 공연의 네. 그 선물 네.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네. 이 물랑르즈에 나왔었던 네. 음악을 가져와 봤습니다. 아. Lazy Marmalade. 다양하네요. 들어보시죠. 네. 네. Let me hear your flow, sisters. Hey, sister, go, sister, soul, sister, flow, sister. Oh. just a minute here. We only move along. Yes. 네, 음악에 흠뻑 취했다가 나왔습니다. 그쵸? 네. 네. 네. 아, 혹시 유럽 여행을 해보셨던 분, 여기 가보니 물량로즈 가봤더니 어떻더라? 아마 후기 올려주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말로만 들어본 데라, 아이고, 참나. 네. 아, 다음은 다시 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 소식으로 다시 또 돌아왔어요. 네. 성인들과의 행사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까지. 아, 이번 주까지네요. 그죠? 네. 이번 주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위해서 이제. 아이들 위해서 이제 많이 네. 이야기가 되죠. 네. 자, 이번 행사는 일단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진행돼서 10월 7일까지 딱 방학에 맞췄죠. 네. 예, 10월 7일까지 이제 진행되는 행사인데요. 제목이 바로 스페이스 스테이션 라이브. 무슨 공상 영화 같은 그 제목이에요. 네네네. 네네. 우주 스테이션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그런 행사를 이제 그 이제 갖는 건데요. 네네. 이 행사 딱 어딘지 얘기 말씀드리면 금방 아 할 거예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딘지 알 것 같아요. 원추리 힐에 있는 네. 바로 여기 예, 원추리 힐에 있는 그 스타돔. 네네. 예, 스타돔 옵저베이토리. 네네. 네, 거기서 갖는 행사고요. 꾸준히 행사가 있네요. 여기서는 일단은 곧 사실상 그 크기가 크진 않아요. 네. 그냥 조그만한 맞아요. 거에 이제 그 어떤 뭐랄까요? 천문학하는 곳이군라고 하는 그냥 기분만 느낄 수 있는 곳인데도 이 공간 자체는 작아도 행사 자체는 작지 않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가 계속 그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서 네, 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 과학 네. 이제 별에 대한 이야기, 저번에도? 과학에 대한 이야기, 네. 네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죠. 아, 저번에 그 토론하는 네, 거. 네. 참 이런 독특한 행사들을 꾸준히 가져오는데 네. 이번에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 스쿨 할리데이를 이제 끼고 있다 보니까 바로 스페이스 스테이션. 우주 정거장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어떤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를 쭉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이들 좋아하겠는데요, 이거. 예. 이게 네. 행사가 이제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평일 그냥 날짜 상관없이요. 쭉 그 진행이 기간 동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 물론 위크엔드도 이제 계속 이제 윅데이군요. 자, 윅데이도 네네.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아마 주말이 시간표가 안 나와 있는 걸 봐서 그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일단 행사는 일단 주중이라고 이제 나와 있긴 네네.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고 가시고요. 네. 네, 이 시간대에 일단은 그 일단 제목만 봐서는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이렇게 궁금한 네, 부분을 네, 궁금증을 네. 굉장히 유발하기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아침 10시부터 행사는 Accidental Astronaut. 이거 사고가 난 거예요. 우주인이 사고 난 이제 뭐 그걸 체험한다고 하는데. 아, 그럼 시간대별로 이렇게 쭈루룩 체험하는 거예요? 네, 시간대별로 또 다른 프로그램들 진행해요. 뭐 1시부터는 Dream to Fly. 요거는 이제 그 이런 PT병 같은 거로 막 하늘 달리고 하는 이런 행사를 또 같이 이제 해보는 거죠. 라든지 뭐 그리고 2시부터는 애스트로너트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우주인들에 대한 또 이런 간접 체험들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들의 생활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네네. 그런 이제 이 전시물 같은 것도 쭉 있고요. 런치를 싸 먹을 걸 많이 싸갖고 가서 여유롭게 먹으면서요. 봐야 특히 되겠어요. 그 옆에 네. 그 한국에서도 물론 더 큰 걸 많이 보신 것도 있지만 플래네토리움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 또 누워서 별자리 쭉 볼 수 있는 시간. 네. 저는 아직 사실상 애들하고 아직 못 가봤어요. 물론 이제 그 옵저버리토리는 가봤는데 네. 그 안에만 둘러보고 프레토리움은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근데 못 보고 왔는데 요것도 빨리 한번 네. 잡아봐야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가보고 네네. 그 뒤로는 안 가본 것 같아요. 네, 아 그럼요. 네, 한번 가봐야 어쨌거나 뭐 저희들이 이제 흔히 하는 그런 어떤 이런 행동 학적인 부분이 놓고 봤을 때 한 번 한 두 번 이상 간 데는 네. 잘 안 가게 돼요. 그러더라고요. 익숙해졌다는 네, 그런 네, 느낌인데 네. 그러지만 자세히 보시면 행사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장소지만 전혀 다른 또 느낌의 이런 행사를 또 네, 즐기실 네, 수 있으니까 네, 네. 한번 나는 거기 한 두 번 가봤어. 그렇지만 생각해보니 이런 행사를 해보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흥미있겠어요. 네네. 네네. 이런 걸 통해서 물론 어른들은 지루할 수 있습니다. 네, 어른들 그거는 꾹 눌러주시고요. 아이들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진행이 되니까는 네, 얼마 안 남았죠. 방학. 네, 예, 네. 그 막바지 네. 한번 이렇게 쫙 타이트하게 이렇게 네. 바깥 활동. 네. 특히 원추리 이 옵저버리토리가 있는 그 앞쪽이 크 큰 잔디밭이에요. 맞아요. 큰 놀이터도 있고요. 네, 옆에 이제 놀이터도 이렇게 있고 네, 하니까는 네. 자 돗자리 드시고 네. 도시락 들고. 아, 가서. 도시락 싸야죠. 네. 경험하시고 네. 아이들이 또 막 이렇게 물로켓 쏘고 하니까는 막 젖고 하면서 또 깔깔거리고 또 재밌어 할 거예요. 야, 재밌겠어요. 가야 되겠어요. 네, 그런 네네. 행사. 푸른 잔디밭 위에서 또 해보는 행사. 그리고 또 예, 플래네토리움을 통해 가지고서 또 별도 보는 행사. 아,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갈 곳을 집어주니까 아, 숙제가 해결된 느낌? 아, 한 개만 하면 돼. 가서. 네, 이제 이 행사를 가지고 자기 스케줄 이렇게 네, 맞춰서 잘 확인하셔서 네, 맞는 걸로 네,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쪽으로 가능하면 네. 이제 네.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이렇게 그 캬바레 그쪽은 아니고요. 거긴 나이 제한 네, 있습니다. 그쪽은 어른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행사를 한번 즐겨보시는 네. 또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곡 소개시켜 주시겠네요. 네. 저는 이 행사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요. 네. 엘튼 존이 부른 노래 가져왔습니다. 네. 가져왔습니다. 로켓맨. 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로켓맨. She packed my bags last night pre-flying Zero out, 9 a.m. And I'm gonna be high as a kite by then. I miss the earth so much. I miss my wife. It's lonely out in space On such a timeless flight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Till touchdown brings me round again to find I'm not the man they think I am at home No, no, no, I'm a rocket man, rocket man, burning out his fuse out here alone. Mars ain't the kind of place to raise your kids. In fact, it's cold as hell. And there's no one there to raise them If you did And all the science I don't understand It's just my job 5 days a week A rocket Rocket man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Till touchdown brings me round again to find I'm not the man they think I am at home Oh no, no, no I'm a rocket man Rocket man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Till touchdown brings me right again to find I'm not the man they think I am at home Oh no, no, no I'm a rocket man Rocket man Burning out his fuse out here alone And I think it's gonna be a long, long time I think it's gonna be a